그슬 같은 샘물처럼 항상 흐르는 것은 너의 눈길, 다정한 입술, 가슴 설레는 기쁨. 무지갯빛 사연처럼 항상 수줍은 것은 너의 꿈길, 싹트는 사랑, 홀로 간직한 사랑. 귓가에 속삭임 꽃으로서 너와 영원하리라. 아하, 아하, 너와 나의 마음이여. 그슬 같은 샘물처럼 항상 흐르는 것은 너의 눈길, 다정한 입술, 가슴 설레는 기쁨. 무지갯빛 사연처럼 항상 수줍은 것은 너의 꿈길, 싹트는 사랑, 홀로 간직한 사랑. 귓가에 속삭임 꽃으로서 너와 영원하리라. 아, 아, 너와 나의 마음.